저녁 바람에 억새 울고 강기슬게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노래 사람 하나로 날 키우시고 대한 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버지의 강이여 말이 슬피 울면 강바람에 검게 타신 아버지가 그리워 사랑 하나로 날 키우시고 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 아버지의 강이여